You're so rock and roll, whoa. 흥얼대는 그녀와 탄성이 절로 나와. 내 주위 all round, round. 가려던 곳을 잊은 채라 걸음은 널 따라가. It's all about you. 상상을 자극하는 실루엣 적당히 불어해친 듯한 해 왠지 더 튀는 랩샤 It's a white t-shirt It's a white t-shirt It's a white t-shirt It's a white t-shirt Stayed up on your smile 난 푹 빠졌어 저 스치만 눈빛 좀 봐 Come on start 진성 lie 더비 난 너께 lie Baby 넌 눈부셔 꾸미지 않은 게 더 특별해 Look so pretty, baby. 상상을 자극하는 silhouette 적당히 불어해친 듯한 해 like the way you 왠지 look. 더 튀는 랩샤 hey. It's your white t-shirt It's a white t-shirt It's just white t-shirt It's all about you She's a mocking chat, hey. It's just white t-shirt. Hey. Come on now. It's your white t-shirt. Oh.